아직도 흔들리고 있나 하지만 그런 흔들림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 설레임이 떨림으로 바뀌는 시작의 문 앞에 서면 사라져가는 신념처럼 붙잡고 싶던 손톱 끝 봉숭아처럼 기다리 얹고 물들고 싶던 그 마음 첫눈이 봉숭아처럼 기다려